명나라로 가는 바닷길. 이덕형 편. 조선 인조 2년. 조선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 1624년에 명나라에 파견된 이덕형 일행의 사신 행차기를 담은 그림이다. 모두 25점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은 당시에 제작된 연행도폭을 토대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 무렵에 다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. 당시 서장관으로 함께 갔던 홍익한의 화포 선생 조천 항해록에는 사행의 규모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가지 일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. 그림의 끝부분에는 훗날 바닷길을 이용해 사행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행길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는 이덕형의 글이 적혀 있다.